안녕하세요. 청호에 만나요. 네, 오늘 월요일, 월요일과 함께 시작하는 남인구 목사님과 시작하는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요즘 많이 더워가지고. 저도 사실 여름에도 반팔 잘 안 입는데 네. 오늘은 그냥 과감하게 반팔로 나왔습니다. 아, 확실히 이제 여름이라서 그런지. 예.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다고 했던 게 브로콜리. 예, 잎. 브로콜리. 예. 예, 저는 뭐, 맨 처음에 브로콜리인 줄 알았는데 아, 잎이더라고요. 브로콜리, 예, 예. 브로콜리 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꼭 잎만이 아니고. 아, 예, 그렇죠. 그러면은 브로콜리 하면은 그냥 야채라고만 생각을 해서 예. 브로콜리하고 나물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건 안 그렇죠. 되는데요. 나물의 재료가 될 수 있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물이라는 것이 아,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법. 네네. 그러니까는 뭐 무도 깍두기 담으면 깍두기고 뭐 국 끓일 때 재료하면 국 끓이는 거지만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브로콜리도 뭐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브로콜리가 보통 뉴질랜드도 굉장히 이제 흔한 채소인데. 네. 뭐 브로콜리는 뭐 서양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또 뭐 우리 한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다 즐겨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보통 서양 사람들은 찜이나 뭐 샐러드나 뭐 파이나 뭐 이렇게 먹고 중국 사람들은 볶거나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요리에 많이 넣는데 우리 뭐 한국 사람은 또 한국 사람들 나름대로 나물이라는 또 이 방법으로 또 가까이 하면 또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브로콜리로 나물을 해 먹는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엔 브로콜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내주신 걸 보니까 브로콜리 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잎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마트에 가면은 브로콜리는 다 이렇게 이파리를 떼내고 네. 그 둥그렇게 머리 모양의 어떤 사실은 그게 꽃봉오리예요. 꽃봉오리인데 이제 그것만 먹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 잎으로 뭐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쳐 먹는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충분히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브로콜리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몸에 좋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양학적으로 이제 영양적인 네. 측면에서 네 그걸 이제 네네네. 성분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뭐 너무나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브로콜리 하면 서양의 콩나물이다 모양이 콩나물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네. 한국 사람들이 콩나물을 그렇게 많이 먹고 하는 것처럼 네.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브로콜리를 많이 먹죠.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이 이 브로콜리를 좀 비하하는 말을 네, 좀 안 좋게 조금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 브로콜리가 뭘 별 맛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미국이 전체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냥 음식 하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 그 콩나물 뭐가 맛있어. 그 이렇게 콩나물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만약에 대통령 이런 소리를 했다 그래봐요. 난리가 나겠죠. 이제 정말 우리 한국 식탁에서 콩나물이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에도 서양 사람들에게도 브로콜리 하면 정말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브로콜리가 지금 영양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은 그 우리가 케일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케일이요. 케일. 이 케일 잎에 비해서 브로콜리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C의 함유량이 15%에서 많게는 80%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요즘은 이제 식물에 대한 연구들이 참 굉장히 깊게 다양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브로콜리에서 항암 기능성 물질인 솔로라판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로콜리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아주 농부들한테 아주 혼을 난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사과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그런 것입니다. 굉장한 식물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 브로콜리가 우리가 뭐 야, 이게 브로콜리 먹는 게 뭐야? 맨날 뭐 우리가 데쳐가지고 고추장이나 초고추장이나 찍어서 네. 먹었던 그런 것밖에 없는데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쓰임새가 참 많아요. 항암 물질 요즘 워낙에 암에 대한 관심 많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맞아요. 하여튼 요즘은 건강 챙기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 이렇게 뭐 하나하나 요소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드시는 것도 뭐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뭐 너무 그렇게 이것이 뭐가 좋으냐 어디에 좋으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잎을 먹는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보통 이것만 그 꽃봉오리라고 하나요? 그것만 먹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목적이 그 브로콜리는 이 꽃봉오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사실 집에서 저도 브로콜리를 재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탐스럽게 재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엔 또 많은 기술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한데 집에서 재배하다 보면 조그맣게 밖에 안 나거든요. 네. 안 나는데 이제 그거 하나씩 이렇게 따서 먹고 나머지를 버리기는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를 물론 꽃봉오리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파리 버리는 것이 좀 아까워요. 마트에 네. 가서도 보면은 마트 직원들이 이파리는 따 떼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경우를 봐요. 그 저도 그 이제 토요일 마켓 같은 데 가보면은 상설 마켓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걸 이제 떼어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이제 버려놓고 다른 데다 버려놨는데 그런 걸 볼 때 좀 야, 좀 왜 저거는 활용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활용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목사님은 되게 아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트에 가면은 직원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걸 띄어가도 되겠냐 아니면 띄어서 이렇게 뭐하는 거를 내가 이거 가져가도 되겠냐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장 같은 데 가면은 또 이파리만 꽃봉오리만 다 잘라서 추라하고 네. 이파리만 그냥 바닥에. 밭에 잔뜩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중에서 이제 조금 쓸만한 거를 이렇게 걷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국도 끓여 먹고 된장국 끓여 먹어도 좋고요. 뭐 데쳐서 무침하면은 나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로콜리는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먹긴 하는데 꽃봉오리를 예? 많이 먹긴 하는데 이파리라고 해야 되나? 잎은 어떻게 예.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잎은 삶아서 네. 뭐 말려서 묵나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된장국을 끓인다든가 바로 된장국 예 아니면 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쳐가지고 양념해서 이렇게 나물로 무쳐내면은 아주 좋아요. 좋고 또 이파리뿐만이 아니라 그 꽃봉오리 이렇게 굵은 데 있잖아요. 네, 네. 자루 꽃자루 네. 꽃자루도 이렇게 채를 썰어서 무채 썰듯이 채를 썰어서 이게 이제 또 그것도 볶아 먹거나 아니면 삶아서 무쳐 넣어도 굉장히 좋은 이제 나물로 먹을 수 있죠. 제가 브로콜리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생으로는 먹을 수 없나요, 혹시? 생으로도 예,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생으로 연한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쌈장에 찍어가지고 그냥 먹는다든가 네. 다른 쌈 채소에 같이 해서 먹을 수 있죠. 충분히 예, 그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는 작은 열무 이파리, 뭐 케일 이파리 이렇게 이 정도로 보면은 이제 상상이 갈 거예요. 이 브로콜리 이파리라는. 식감이 약간 어떤 느낌이 날까요? 비교를 아무래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열무나 무청 이파리 무청하고 무의 이파리인 무청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냥 무청의 작은 것, 예, 작은 것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것도 밑에 부분 같은 데는 이파리의 줄기가 조금 뻣뻣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뭐 삶아서 껍질을 살짝 벗겨낸다든가 그러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조금 뭐 요즘은 너무 저는 껍질 벗기는 걸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조금 억세더라도 네. 그냥 좀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생으로도 먹고 네. 삶아서도 먹고 삶아서 이제 말렸다가 나중에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다 그렇고 꽃봉오리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이파리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대도 이용할 수 있고 뭐 뿌리도 이용할 수 있어요. 뿌리요? 예, 뿌리까지도 다. 그러니까는 뭐 정말 꽃 그 봉오리 거기만 탁 잘라서 먹고 다 버릴 것이 아니라 뭐 뿌리서부터 다 꽃까지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이 드셔봤던 것 만들어서 드셔봤던 것 중에서 이제 좀 생각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아 이거 정말 맛있었다 개인적으로 뽑으시는 게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꽃봉오리를 가지고 저는 갈아서 꽃봉오리를 갈아서 수프를 끓여 먹은 적도 있고요. 아 브로콜리 예, 수프. 예, 굉장히 맛있어요. 마시면서 또 이제 아침에 빵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충분히 굉장히 좋고요. 물론 이제 뭐 한국 입맛에 맞게 꽃봉오리 데쳐가지고 뭐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야 뭐 많이 해 먹었지만 잎사귀를 가지고 이제 나물 해 먹었던 거 맛있었고요. 또 잎사귀하고 콩나물하고 같이 해서 이제 된장국 끓였던 것도 맛있었고요. 콩나물과 브로콜리면은 이파리? 동서양의 만남이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예. 그렇게 하고 대도 이제 잘게 다져서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먹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우리가 브로콜리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샤브샤브 같은 요리에도 탕 요리에도 네. 많이 먹잖아요. 네. 많이 먹고 또 뭐 튀김. 튀김이요? 예. 저기 뭐야 그 이파리를 튀김가루 입혀서 튀긴다든가 아니면 뭐 꽃봉오리도 잘게 조그맣게 해서 탕수육 재료로도 쓰이잖아요. 예. 뭐 채소 탕수육 뭐 이렇게 튀김용으로도 쓰이고 또 볶음용으로도 쓰이고 또 찜용으로도 쓰이고 또 다른 뭐 생선들하고 고기들하고 같이 해서 요리를 할 때도 다양하게 쓰이고 사실은 뭐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 중에는 가장 흔한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색깔도요 브로콜리가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 컬리플라워도 사실은 브로콜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색깔도 이게 뭐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예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져서 뭐 샌드위치에도 넣어도 좋고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심지어 어떤 분은 굵은 돼 있잖아요. 네. 꽃봉오리 자루 그거를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해가지고 깍두기도 담는 그런 오. 분도 봤습니다.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에서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 깍두기도 담아 먹네? 예, 괜찮으니까 그, 만들었겠죠. 예, 그리고 네. 이파리로 김치도 담더라고요. 열무김치 담듯이. 아, 비슷하니까. 예, 예. 아. 그렇게 뭐 연한 부분은 이렇게 따서 뭐 살짝 절였다가 뭐 이렇게 뭐 김치도 담아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브로콜리는 야생에서 보기는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구하려면 결국은 키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마트 가면 뭐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파리는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농장 같은 데 갈 기회가 있으면 뭐 더 나머지는 다 예, 브로콜리 꽃봉오리만 따내고 다 버리는 거 좀 어두우면은 충분히 이렇게 저렇게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아, 이제 브로콜리 하면 이제 꽃봉오리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거에도 이제 눈을 보고 좀 다양하게 또 개발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브로콜리 정말 친숙하지만은 좀 색다른 브로콜리 잎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오늘 다음 또 이제 다음 나무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나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네, 신앙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교회 식구의 식사 초대를 받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기 뭐해서 음료수를 한 상자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이것은 이단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다. 저는 아직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략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런 데서 만든 물건을 꼭 구입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이단에서 만든 물건인지 가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네. 네, 이런 제품들. 이제 문제가 이제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 뭐 상담 내용이 여느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짧게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 그러나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짧게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단 제품에 관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예. 얼마 전에도 지난달인가요? 이제 뭐 코스타 때문에 아니면 오하녀에서 초대를 해서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이 이제 오클랜드호에 오셔서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네. 하면서 저도 이제 몇 시간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강연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강연 속에서 많은 시간들이 이단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조금 이단들의 어떤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목사님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이단 제품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것과 복잡하다는 말이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는 사실 할 말이 많겠죠. 네, 그렇긴 하겠죠. 우선 그 단순하게 이단에서 만든 물건을 사서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 상담 내용에서처럼. 네. 또한 이제 오늘 내담자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단들이 왜 사업체를 운영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 정통 기독교 신앙의 교회에서들은 그냥 별다른 그런 뭐 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 이단들은 꼭 이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좀 궁금했던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사실은 왜 사업체를 운영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운영하는 목적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뭐죠? 운영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금? 그렇죠. 뭐 자금, 투자 말고 한 글자로 하면 돈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에도 끝이 안 날 정도로 내용도 품목도 다양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것이 어떤 이단들의 단체에서 만든 물건인지 가리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또 어떤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메이커에서 나온 물건인데 네. 그 이제 OEM 방식을 통해서 이 이단에서 만든 물건을 만들기는 이단에서 만들고 판매는 일반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판매하는 회사는 모르고 그냥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아. 일단 뭐 자기네들의 영업에서 이익이 되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판매하는 회사가 그런 거를 가리지 않는다니까. 그렇긴 네.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까지 이면적으로 있는 것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피면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상당히 방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 제품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또 또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것도 꼭 이단이 아닌 타 종교에서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아주 복잡해지고 또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짚을 게 정말 많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한 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자동차 한 대에. 그런데 그 자동차 부품 중에 많은 부분이 또 이단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뭐 이단에서만 요 부품은 이단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걸 빼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사소하게 다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면 아무튼 예.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단들이 왜 기업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됐는데 이게 돈이 왜 많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저는 대충 알 수 있게 하겠지만은 이제 혹시 지금 질문해 주신 내담자라든가 아니면 모르시는 예,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이단들이 기업체를 운영해서 또 돈을 목적으로 하는데 왜 이단들은 그렇게 돈을 재정 자금 운영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기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또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또 뭐예요?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죠. 헌금 강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참 잘 되더라고요. 네. 오클랜드에 제가 이번 코스타 끝나고 나서 이제 청년들한테 들었는데 오클랜드 내에 있는 어떤 이단에서는 그 자기네 그 이단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들의 네. 수입을 절반을 교회에다가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무조건적으로. 네. 아. 그만큼 이제 재정을 자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죠. 이게 결국은 왜 그러면 그런 많은 자금을 이단은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는 뭐냐면 많은 재정을 가지고 이제 쉽게 다른 그 이단에서 정책적으로 펼치는 그런 사역에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결국은 돈이 들어가요. 돈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거기에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방송국을 운영하고 신문 같은 미디어를 운영하고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학자나 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또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대형 집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형 집회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장소, 이동 수단, 먹고 자는 것들, 시설 문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단들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제 자금을 모으는 그런 이유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 이제 문제가 될 정도의 이제 규모와 영향력이 이제 그렇게 많이 커진 건가요? 그럼요. 이단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뭐 한국의 어떠한 이단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업체들 쫙 이제 굵직한 기업들을 막 10개, 20개씩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이단들도 굉장히 큰 그 기업체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포교 활동에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어느 이단 같은 경우는 네. 굵직굵직한 기업만 해도 한 2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한 이단 단체에서 그리고 그 20개 기업 중에 하나 한 기업에서 연간 그 어떤 매출액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기업에서만 매출액이 600억을 넘었더라고요. 600억. 그게 20개라고 하면은 예. 600억 곱하기 20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렇게 기업 하나만 가지고도 뭐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의 그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렇게 자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뭐 쉽게 포교 활동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참사를 일으킨 그런 어떤 회사만도 거기도 또 이단에 관계된 그런 회사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기업들을 통해서 이단들은 이제 많은 재정을 모으고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가서 정치인들을 보섭한다든가 사회나 교육 분야 쪽으로 가서 뭐 유능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섭하고 뭐 어린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장학회를 만들어서 자기네 돈으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자기네 일꾼으로 만든다든가 요즘은 이제 또 많이 스포츠나 문화예술계가 개통해 네.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단들이 자꾸 손을 뻗어가거든요. 돈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 이렇게 엄청나게 클지는 잘 몰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집회하고 뭐 하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전도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깊숙하게 어떻게 보면 더 숨어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뭐 크고 방대하게 다양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요. 감히 이 정통 교회나 교단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막 돈이 있으니까 해가고 거기에다가 뭐 이번에도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총장님이 뭐 이단에 대한 구설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냥 어떤 행사에 가서 누워가고 같이 사진 찍자고 찍었는데 거기가 그것도 아주 시끌벅적한 이단의 또 한 리더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정이 있고 행사를 규모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높은 사람도 이런 뭐 이렇게 초대를 하면 오라는 거죠.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많은 곳에서 초대를 하면 거절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습성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얼마만큼의 자금력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단들이 만드는 제품을 이제 구입하고 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이제 신앙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내가 뭐 이단 제품 하나 이제 사서 마시고 뭐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신앙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네, 그냥 생각하면 내 신앙에 무슨 폐해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사실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사서 마시고 사용하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커지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 반도체 칩 하나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하나가 25달러라고 그래요, 하나에. 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3만 원짜리 하나를 팔지만 그것이 다 모아지다 보니까 그냥 몇십 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거 내가 뭐 1달러, 2달러짜리 하나 음료수를 사 먹고 뭘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커지다 보면은 이 이단들은 그걸 모아가지고 요즘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이 그 기존에 있던 정통교회들의 예배당을 사버려요, 통째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당을 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들이 조금 자성해야 될 문제 있는데 그냥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크게 막 저 짓는 그런 경향들이 몇 년 사이에 많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것보다 더 크게. 아. 그러니까 뭐 헌금은 그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지금 재정은 이 정도인데 네. 그거보다도 막 10배 정도의 예배당을 빚을 내서 져가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소위 아. 세상 말로 이제 부도가 난 거죠. 아. 그러니까는 예배당을 져놓고도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당을 매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아주 또 급하게 팔다 보니까 싸게 팔아야죠. 그럴 때 이단들이 달려들어서 예배당을 통째로 이렇게 사버리는 경우가 지금 뭐 전국적으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예배당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이단들에게 넘겨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는 거죠. 뉴질랜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도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 15년 넘게 생활하면서 보는 거는 어디 가면 참 예배당이 좋은 곳에 참 자리를 잘 잡았다. 아, 네. 그런 데가 있죠. 네. 근데 그거 딱 이단 교회예요. 아. 네? 지금 우리 오클랜드 노시소에도 보면 정말 제일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 제일 전망이 좋은 데 있는 교회들 보면은 이단 교회들이에요. 예? 그냥 그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단들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폭을 자꾸 이렇게 좁혀오고 있어요. 예? 작년에도 제가 이제 조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얘긴데 네.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어느 데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정말 다 좋더라는 거예요. 예? 정말 좋아요. 숙소도 좋고 서울에서 거리도 적당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여건도 참 좋은데 이런 데가 있었구나 몰랐네 하고 이런 데가 어떤 데서 운영하는 데지 하고 자꾸 보니까 이단하고 관련돼서 운영을 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이단들하고 상관없는 데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안타깝다는 거죠. 네. 저도 뉴질랜드에서 아까 뭐 교회 얘기도 했지만 참 마음에 드는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단하고 관련된 곳이어가지고 참 아쉬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단들의 제품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것으로 이단의 세력이 커진다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시련이 굉장히 더뎌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그 폭도 좀 좁아지고 나하고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내 개인적인 신앙에도 피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단 제품인지 아니면 또 이단과 관련이 돼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뭐 쉽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이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네. 어디가 이단이냐 네.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단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어떻고 그 기업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어떻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 단계, 2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네. 2단이 운영하는 기업 알아야 네. 되고 그 기업에서 뭘 만드는지, 뭘 만드는지 뭘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 이제 2단 연구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2단 제품 네 글자만 딱 찍어도 많은 부분이 나와요. 많은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2단 기업 혹은 2단 제품 검색해보면 주르륵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좀 잘 눈여겨봤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게 현대전기어 탁 소장님이 강하게 2단 제품 불매 운동을 외쳤다고 해주셨는데 예예 예,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저도 2단 대책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 뭐 그 불매 운동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소리도 이제 한쪽에서는 들어요. 그래서 2단 물품 불매 운동을 외치는 입장에서는 그 폐해의 심각성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에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단이 나쁘지 그들이 만든 물건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해. 아, 똑같은 예? 두유 제품인데 네. 2단에서 만든 제품이 더 맛있고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불매 운동 먹는 것 가지고 뭐 불매 운동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에 사용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가치 중립성이요. 예, 가치 중립성.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제품이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불매 운동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2단은 정직하게 또 반인륜적이지 않고 반인권적이지 않고 정직하게 노동자들에 대한 품삯도 정직하게 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2단 제품이 아닌 것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2단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네, 그렇게 듣기만 하면은 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2단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제품이 좋으냐 나쁘냐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인격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냥 초점은 그 이윤이 이 상품을 통해서 발생한 이윤이 어디에 쓰이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재정의 자금의 흐름의 목적지가 2단의 포교 활동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2단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죠? 아무래도 정확한 게 쓰이는 거에 예, 예. 흘러가는 게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단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실은 이유는 사실은 부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 뭐 오히려 이렇게 불매 운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제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단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금해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그 뭐 꼭 집어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물론 이제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하고 예 시대적 간극이 최소한 2000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2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뭐 구약 시대는 더더욱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대부분의 그 생활이 자급자족 하던 그런 생활이었고요. 네.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은 뭐 사고파는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그런 네. 직접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2000년 정도 때에는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상거래가 있던 것 같고 오늘날의 상거래하고는 또 비교하기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뭐 규모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종류도 있을 테고. 네. 네. 쉽지가 않죠. 비교해 보는 것이. 네.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뭘 잘 유념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 네.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나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네. 근데 저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와 오늘날의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될 삶의 원리는 그런데 똑같다고 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할 때 자 그럼 무엇이 바르게 믿고 섬기면서 생활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유추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죠. 그렇죠. 네. 이거는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금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제가 왜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단 제품을 구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두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단 제품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네. 그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이어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일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생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빼낸 거죠. 그렇죠? 네. 빼낸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삶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단이나 우상하고의 관련돼서 있는 이런 물건들하고 절대 이렇게 한 가지로 나갈 수 없다는 것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다 멸하라고 하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은 야,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 기존의 그 우상 숭배하던 이방 문화 삶 그거를 다 멸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제시를 해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전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에베소 같은 데는 에베소라는 데 도시라는 데는 도시 전체가 그 이데아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산다 우상과 관계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렇겠네요. 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연관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현실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상과 관련된 삶의 배경을 떠나서 살면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살아도 될 텐데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좀 구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등 대부분의 삶에서 우상 숭배와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제사 음식에 대한 가르침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제 그 제사 음식 이방 신전에 드렸던 제물을 제물로 드렸던 것을 시장에 나온 고기를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굉장히 좀 차원이 높은 그런 가르침인데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무슨 음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거는 또 괜찮다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거지만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예. 따라서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어 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먹지 말라. 이런 가르침 세 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경우를 통해서 세 가지로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었구나 이런 이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당시에 제사 음식과 오늘날의 그 이단 제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단 제품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삶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단들의 행태에 대해서 잘 설명할 기회로 이제 삼는 것도 이렇게 또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단에서 만든 것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오늘도 이 내담자도 음료수를 사갔어요. 근데 그냥 선물로 네. 가져간 건데.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거 이단에서 만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듣고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는 좀 그렇잖아죠. 그렇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알므로써 아 그렇구나. 왜 이단 제품은 구매를 하면 안 되고 하는지를 이제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안된 어떤 일이든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예.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정말 오늘 이해가 많이 됐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거 관계에서 어떤 것이든지요.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내담자는 근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시고 아직 이것저것 자신 상황을 구분할 능력 정도는 안 돼요. 네. 자,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그 지금 뭐라고 하셨던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냥 아우 나중에 살짝 와보세요. 이거 이단에서 만든 거야.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지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런 거 사와 하면서 이렇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뭐 이렇게 또 야단치거나 하게 되면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기가 참 어렵겠죠. 겁날 이렇게, 수도 있을 거고. 예, 네. 그렇죠.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이제 이단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어디에 결국 물건이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게 이제 결국 샀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단이라고 해서 그 물건에 독약을 넣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자금이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아 굉장히 좀 뜨끔하죠. 네. 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이렇게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